걸로 끝인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서 이 밤도 내 마음에 저 달에 새긴다 저기 꽃 푸른 밤이 끝나면 내가 쉬게 모두 지워.